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수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Hi, this is Elle from the States. 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파캐스트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야! 이어졌어요. 어, 여러분 오늘 저희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예. 우선 게스트 소개부터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은데.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게스트는 L이라고 해요. L인데 She is from State. 와. 예. 어, 한서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영어의 본고장. 네. United States. 미국에서 온 L입니다. 오. 오. 하이. 반가워요. 네. 아마 오늘 녹음이 2017년 첫 번째 방송에 나가게 될 거예요. Amazing. Amazing. Yeah. 어, L이 반응이 좋네. 자기 소개를 한번 듣죠. 어, L의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Hi, I'm from Philadelphia. I was born and raised there, and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자, 번역. 아니 잠깐만요. 통역. 이거 한스가 충분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왔고요. 네. 한국에 처음 왔어요. 와. Perfect. Oh. Amazing. 어,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L의 모든 이야기는 한스가 통역을 하나요? 오, 좋아요. 아니, 한국말 잘해요? 어, 조금? 한국말로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럼 저 엘리라고 하고 저 필라델피아에서 온 제이도 예! 사촌이에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필라델피아 치즈 크림치즈 네. 사람들이 아, 많이 말하는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반응, 필라델피아의 반응. 네. 저 크림치즈 너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왔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물어보죠. 크림치즈. 네. 아니면 필리 치즈스테이크. 필리 치즈스테이크. 맞아요. 치즈스테이크?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샌드위치에서 필리 치즈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막 고기 있고 치즈 있고 아니언, 양파. 아니언. 서브에서 진짜 맛있어요. 와우. 그렇군요. 네. 예.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맛있겠다. 아는 척. 네. 어, 그렇군요. 자, 필라델피아에서 온 L과 함께하는 오늘 한유미 방송 2017년 첫 번째 방송입니다. 어, 너무 지금 기대가 되죠? 네. 자, 우리 L이 한국에 처음 왔대요. 맞아요. Yeah, that's true. 진짜. 이것은 진실? 어, 너무 잘해. 아, 통역 바로 해. 네, 한국에서 지금 온 지 며칠이나 됐어요? It's been a bit over a week. 어, 한 주 조금 넘었어요? 아, 오. 네. 오. 너무 잘한다. Yeah, he's really good. 나는 참 좋아. 잘한다. 잘한다. 네. 알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뭐 하면서 즐거웠어요? 재밌었던 거? 언니와 함께 있는 거? 어, 제이와 함께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들어보죠. 아니에요. 제이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다고. 아, 저 잠깐 나갔다 올까요? 아, 네. 잠깐만 나갔다 오시면. 아니, 잠깐 길을 막으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언제 제일 재밌었어요? 좋은 거 말고 재밌고 즐거웠던. 네, 즐거웠던 거. 신나고 막. 어, 그때 우리 사촌 오빠랑 네. 그 부대찌개 먹을 때 네, 그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이의 사촌 동생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먹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네. 즐거움을 얻는 역시. 제이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이의 사촌 동생이 맞는 걸로. Yeah, that's true. 더 즐거운 게 있었을 텐데. 뭐든 뭔가 좀 알고 있는 그냥 뭐 느낌인데 그냥 밥 먹는 게 재밌을까 뭐 이렇게 그래요 그때 삼겹살 먹었대 삼겹살 먹었대 저랑 함께 했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아 진짜 서운했나 봐요 아 근데 아, 되게 즐거운 줄 알았는데 아, 삼겹살 먹었어 네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도 아, 네, 네. 그때도 네 즐거웠지만 오케이. 부대찌개 사촌 오빠와 부대찌개 먹었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 아, 저기 좋죠. 그렇죠. Next question. 자, 그러면은 삼겹살이 맛있어요? 부대찌개 맛있어요? 삼겹살. 아, 삼겹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네. 지금 한스가 옆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어,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약간 지금 발끈했어. 아니야. 한국에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은? 안 그래도 네. 제이의 어머니의 음식 아닐까요? 아~ 네, 제 어머니의. 아, 제이의 어머니의 음식이 가장 맛있지 않나라고. 표정이 아니네요. 지금 네. 은근히 쳐다보면서. 매운탕 맛있는데. 매운탕. 네, 우리 다른 이모 총각김치 진짜 맛있어요. 총각김치. 네. 아니 근데 엘이 그 한국 음식 원래 되게 좋아하나 봐요. 네, 미국에 한국 음식 먹어요. 네, 엄마가. 이렇게 매일 해가지고 매일 해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태어났죠? 네.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미국 음식 더 좋아하고 한국 음식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좋다. 잘해요. 한국도 자주 와야겠다. 한국 어때요? 좋아요? Yeah, it's good. 너무 춥진 않아요? 필라델피아가 더 추워요? It's quite similar. 약간 비슷해요. 네, 공기만 약간 공기만 약간 네, 미세먼지. 미세먼지 한국 안 좋죠 요즘 맞아요. 자,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엘과 함께하는 만큼 특별한 코너들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자, 지금 볼륨 업 하시고. Yep.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엘이 미국에서 온 만큼 네. 정말 native speaker. Of course. Yeah? 그래서 발음이 엄청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인일 거 아니에요. 그냥. 저보다 더 좋아요. 아 그래요? Do 네. you think so? 저희도 좋잖아요.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 있었잖아요. 아. 착해. 그리고 아예 더 어릴 때부터 있었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한국에 made in Korea거든요. Made in Korea. 리나도 메이드는 코리아긴 해요. 맞아요.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도 나중에 베이비를 메이크 해야죠. 네, 나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네, 저도 메이드. 자, 그래서 우리 발음 교정 시간을 가져보도록 진짜 이런 합니다. 방송 없네요. 아,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유익한 방송 네. 형님이 방송. 네. 그렇죠, 엘? 그런 거 같죠? Yeah, that's true. 그래서 사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들이 좀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단어 10개만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좋아요. 네. 자, 첫 번째 단어. 두둔. 두둔. 자, 한스가 한번 읽어볼까요? Help. Help. Help. 네.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요? Can you help?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Yes. 뭐라고요? 대답하지 말고. 자, 그렇다면 한스 한번 help라는 단어로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May I help you? 자, L? 어때요? Of course. 아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네. Help. It was good. Try it again. Help. Help. Help. Help 아니고 help. help. Yeah. 근데 잠깐 한스는 help 하고 P 발음 안 나잖아요. 네. 근데 L은 help 하고 약간 P를 탁 소리를 내주잖아요. 아, 그게 더 맞아요? Help. 그러니까 yeah. help. 그쵸. 근데 한스는 help. 이게 원래는 이거지 help. 그렇죠. Help. Can you help me? 그러잖아요. Help me. Okay.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이러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럼 안 도와주겠다 미국 가서. 제가 뭘 하는 건지. 자, 그러면은 엘이 다시 한번 help를 단어 help me를 해볼까요? Help. May you help me? 에? May you help me? May you help me? Help me. Help me. 네이티브 스피커로. Help.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빨리 말했다는 I don't think you'll hear the P much. Help me. Yeah. Help me. 라고 한국처럼 help me 안 한다는 거죠? 네, help me 없어요. 근데 L 발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help 있나요? help 있는 것 같은데요? help 네 help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help me 네 한 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배운 대로 걸로? 네 help me help me 어때요? 아닌가요? 자, 한스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많이 연습하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단어. Heart 마음, 심장. Can you feel my heartbeat? 할 때 heart. Heart. I thought that was pretty good. 진짜요? Yeah. 자, L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Heartbeat. 근데 이거 2PM 노래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보통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heart. Heart 이렇게 많이 맞아. 근데 그렇게 어때요? 하면 heart라고 하면 어때요? 그 심장이라고 딱 들려요? 아니요. 어떻게 들려요? 뭐 누구가 아픈 거. heart 다치다. 네. 그러니까 heart랑 hurt랑 약간 헷갈려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심장 이러면은 그냥 heart. 약간 그냥 한국말로는 하트 이러지만 영어로 한다 그러면 heart 막 약간 이러거든요. 아, 네. I see. 그래서 하지만 L 발음은 한번 heart. 그냥 하트 하듯이 heart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네. hurt는 hurt잖아요. 네네. 그 heart 생각하면 그냥 e 빼고 hart. hart. 네 그렇게 발음하면 heart. 그렇지. 네. 그냥 하라고 해서 heart라고 하면 heart. 되는 거죠. heart가 아니고 heart. heart. 네 art 미술처럼 art 하고 art처럼 네 붙이면요 heart 되잖아요. 그러네. heart. 네. 아트 뒤에 art가 있는 것처럼 h를 앞에 그냥 붙이는 것처럼 heart라고 하면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논문 뭐 글 할 때 어떻게 하죠? 한스부터 thesis. 이거 어려워요. 줄 알았어요. 지금 막 심이 막. 이거 어려워요. 자 그러면 L 발음을 들어볼까요? thesis. 오 뭔가 더 부드럽다. 그러니까 다시 한스 따라서. 따라서? 네 따라서. thesis. thesis. thesis. Yeah, that's really good. Thesis. Thesis.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thesis. 될까요? 그 article the 있잖아요. The. The. 네. 그 if the is before like a vowel, 네. Like another word, like 예를 들면 the actor, 그러면 the actor 하잖아요. 네. 그래서 the the로 생각하고 sis는 sister처럼 thesis. sister 할 때처럼 네. the 그냥 뭐 더 안 하고 the. 네. 어. the 하고 그냥 sister에서 sis, thesis. 네. 오, thesis. thesis. 오, 쉽네요. Wow, it's very easy.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쉽네요. 그래요. thesis. 다행이다. 네. easy 했어요? easy. 네, 잘했습니다. thesis.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단어는 왜 나왔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 단어를 말했어요. 네.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얘가 너무 막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oh, you're like an actor 이랬어요. actor 이랬어요. 그랬더니 배우? 네. actor?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actor! 맞아. oh, he said actor! 이러니까 actor!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한수도 만약에 액터 이렇게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액터! 그렇죠, 액터! 우리나라에서 그냥 액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네. ECTOR라고 생각할 거예요. EC? 네, actor. 그건 무슨 뜻이죠? 네. EC...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 없는 단어.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무슨 말하는 건가.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Actor. Actor. Actor. 에게 되게 액센트를 딱 줘가지고 actor이라고 actor. 네, 한다는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한스. Actor. 사람들이 피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이게 뭐지? Oh, you look like actor. 기억나나요? Actor. Actor. Actor. Actor이라고 하면 되죠? You're really good at acting. Acting. 네. 네. 자, 그리고 우유, 우유라는 단어. 아, 어렵죠.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밀크. 밀크,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밀크티. 밀크.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Milk. Milk. Milk. Milk. 약간 미역인데? Milk. 그래서 밀크 발음을 잘하려면 미역이라고 하면 된다고. 어, 미역. 미역국. 그러면 안 돼요. 미역. 미역국을 하면 된다. 미역국. 미역국. 아, 그건 아닌데. 아, 미역국? 네. 여기도 있다. Milk. Milk. Milk. Caramel. 어, 이것도 어려워. Caramel. 어, caramel. 그러게요. 네, 한국 사람은 카라멜. 카라멜 마키아토. 네. 네. 맞아. 못 알아듣죠, 미국 가면. 카라멜 마키아토. 저는 알아듣는데. 그치. 네. 그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얼빈 사카파 노래 카페 네. 라테. 카페? 카페 라테? 네. 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카라멜 마키아토 이렇게 그래요. 오. 오, 그런 노래가 있구나. 네. 일본어 더 잘 알아요. 아니에요. 잘 알아요. 진짜. K-POP 좋아하는군요. 네. 맞아. 라떼도 우리나라에서는 라떼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라테 이러잖아요. 라테. 라테. 라테.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그래요? 한 네. 한스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미국 가서 이거 주문하려면. 어쨌든 밀크는 milk. 아니래요. 아니에요. milk. milk. milk. milk. elk. elk. elk. elk. elk. elk. elk. milk.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elk. milk. milk.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방송 꼭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렵다. 밀크 어렵네. 아,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걷다. 걷다. 걷다는 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걷는 거랑 일이라는 단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L과 R에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한 단어거든요. L이랑 L이랑 R 이거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그래서 그 단어 뭐 걷다, 일하다 아니면 놀다, 기도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죠. 네. 그리고 빛, 오른쪽 이런 단어가 다 비슷한 L이랑 R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이거를 한번 한스부터 해보겠습니다. 걷다. 걷다. Work. 일하다. Work. 아, 그 차이가 어렵죠? 많이 없네요. 네, 그렇죠. 자, L이 그럼 한번 발음해 주실까요? Walk. 걷다. 아, 이거 걷답니까? 네. 네, walk. 일하다. Work. 한스 알겠어요? 네. 자, 한번 다시 시작. 걷다. 걷다. Walk. 네. Oh, perfect. That's great. Walk. L을 빼버려야 되겠네. L 버리면 안 나네요. 아, L이 아예 있지 않은 것처럼. 네. W-O-K처럼. Walk. 그러네. 그러네. 자, yeah. 일은? 일은 work. Work. Work. 훨씬 yeah, 낮은 work. 것 같아요. Work. As if it's W-I-R-K. Work. 아, W-I-R-K처럼. 네, work. Work. Work. Work. 아까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진짜 L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낫네요. Walk. 어, 걷다는 그렇죠. walk. Walk. Oh, he's so smart. 오히려 저는 일하다가 네. L이 없는 것처럼 발음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아, 그래요? 반대로 걷다가 walk. 그렇죠. 일하다가 work. 맞아요. 오, 너무 잘하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놀다. 놀다. 플레이스테이션 할 때 플레이. 그렇죠, 플레이. 플레이. 자, 기도하다. 플레이. 자, 애들 지금 약간 갸우뚱. 보통 이렇게 잘하면 오, 퍼펙트 하고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어. 자, 애리 지금 그러면 자, 놀다. 플레이. 플레이. 자, 기도하다. 프레이. 프레이. 프레이. 이거 프레이. 네. P-R-E-Y. Prey, predator 할 때 비슷해요. 발음이 prey, prey. 먹이, 먹이 할 때? 네, prey. Prey. 플레이는 P에다, 그냥 우리가 할 때 P에다가 리을 받침 붙이는 거랑 네. 똑같은 것 같고 R 발음은 그냥 리을 받침 없고 리을 받침이 뒤에 그냥 prey 하고 가는 것 같아요. Prey. 그렇죠? Prey. Prey. Prey. 그리고 spray. Play. Spray 할 때, 맞아 맞아. 네. Spray 할 때 pray 하고. Play는 Santa Claus slay잖아요. Slay. Slay? Slay. Slay. Slay. 네. It rhymes. Play and slay. 아, play 아. and slay. 합쳐서? 그래서 아래 받침 있는 것처럼 play, slay 이렇게. Play. 네. 네. 좋습니다. 놀다. 네, play. Play. 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새침. 새침. 새침대기. 새침대기. 자. 빛과 그리고 오른쪽 자, 빛. Light. 오, 너무 잘하는데요? 오른쪽. Yeah, that's pretty good. Right. 어때요? 아, 두 번째인가? Light, right. Light and right. Right. Try right. Light. Right. Right. Yeah, that's pretty good. Right. 입술을 네. 모아보세요. 어, 뭐 어떤 거 할 때요? 이렇게 right. 오른쪽 할 때요? Right. 오른쪽 할 때? Right. Mm-hmm. 어, right. 어, 오른쪽 할 때 입술을 모아라. 네. Right. Right. 뽀뽀하기 right. 직전까지. Right. 네. 자, 뽀뽀는 언제나 right 하죠. 그렇죠. Right 하죠. 그리고 네. light도 하죠. 네. 네. 네. 자. 다음 단어. 어, 이건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렵습니다. 약간 조용히 해라. 저는 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calm down 이러잖아요. Uh-huh. 근데 나는 calm down이라는 줄 알았어요. calm 오다 이 단어인 줄 알았어요. 어~ 처음에 그냥 모를 때는. 네. 네. CALM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침착해 할 때, calm down 할 때. 네네. calm. 아니 왜 천장을 쳐다보는 거야? calm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CALM이에요. 네. 네. calm down calm. 네 자 L 네. 한번 들어볼게요. calm calm. 근데 여기서 L 발음 거의 안 나죠? 네. L이 무음이군요. K-A-H-M처럼 calm. calm. Yeah, calm. calm 아니야? calm. calm down. calm down. 약간 calm down. calm. calm down. 네, calm down. 좀 길, 모음을 길게 좀 끓이는군요. calm 아니고 calm. 그렇죠, 그러네요. A-H-H-H, calm. 어, H 붙은 것처럼 calm. Yeah. 네. Jay, calm down. What do you mean? She's doing nothing. calm down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나 해야 돼요. 한스가 calm down 해야 돼, 지금. Don't calm down. 아니, 근데 왜 calm 할 때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섭게. KH 길게 해야 돼. Calm down.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발음 교정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그 있잖아요, 트와이스에서 네. 뜨나 뜨나 뜨나 뜨나 할 때 그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 Cheer up. 아, 그 발음 한번 해볼까요? 한스가?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저는 처음에 shut up이라는 줄 알았어요. shut up, baby. Miss A, shut up, boy. 그러니까 진짜 shut up. 저, 왜 자꾸 shut up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shut up이라더라고요. 네. Cheer up, baby 이러잖아요. Cheer up. Cheer up.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Cheer. Cheer. Like 우리 만약에 술 마실 때 아, come back. Cheers. 어, cheers. 어, 그때 네. 그 cheer이라는 cheer. 거죠. 네. 네. Cheer up. 네. 근데 거기서는 cheer up. Cheer up. 그냥 cheer up. 업혀야 되나? 차라리 들어야 된다. 오, 제이. What's up, baby? 어, 네. 그래서 cheer up, cheer up 이랬는데 원래는 L처럼 Cheer. Cheer up. Cheer 근데 up, 이게 baby. Cheer up, cheer up 하기가 발음이 힘드니까 그냥 cheer up, cheer up 했나 봐요. 그죠? 맞나 봐요. Cheer up, cheer up. 맥주 beer 있잖아, beer. 네, 네. Beer. Cheer. And cheers rhymes. So beer, cheer, ear, ear. 그래서 ear, cheer. Cheer. Ear. Cheer. 귀 같아요, E-A-R. 오. 네. 그래서 그냥 like 추추 트레이너 때 cheer 애리 참 발음 규정을 잘해주네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되게 예도 많이 들어주고. 네. 어, 뭐 한국말 혹시 가르쳐준 아니 영어 혹시 가르쳐준 적 있어요? 가르쳐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처음이에요? 잘해요. 한국어. 좋다. 감사합니다. Nice teacher. 그러니까요. 진짜 배우고 싶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자 오늘의 발음 규정 너무나도 익혔던 발음 규정 시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yeah. 코너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코너는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코너에서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스가 그랬어라는 한스의 표현을 L이 맞추는 코너와 L이 그랬어라는 L의 표현을 저희가 맞추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